조선 직업 총동맹 제7차 대회가 주최 배고 2016년 10월 하순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 직업 총동맹 제6차 대회 이후 직업 동맹이 당의 위협에 중직한 대중적 정치 조직으로 더욱 강화되어 온 35년의 발전 노정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총돌격전에서 직명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기 위한 과업에 대해 토의하게 됩니다.